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시작합니다.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환입니다. 이거 어디 갔어? 재킷은 어디 갔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방금 전까지 입었다가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바로 벗었습니다. 뭔가 좀 업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보니까요. 역시 우리 김지현 애널리스트. 네, 그분. 작년에 메디포스트. 그러니까 올해는 한 올해는 한미약품. 야, 한미약품. 당장 단군일의 최대 의약품 수출의 쾌거를 이루셨어. 그러니까요. 역시 한미. 예. 네. 그리고 정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네. 중화요리 전문점을 또 이렇게 또 거느리고 있는 바로 그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회사. 중화요리 전문점을 쭉 갖고 있어. 중화요리 전문점 회사인가요? 그 회사 네. 건물에 밑에 있는데요. 네네. 어떤 관계가 있죠. 네. 지분 관계가 아마 제 예전,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감사보고서 보면 쫙 그 회사의 상호가 그 주식회사니까 그 중국집 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회사로 딱 표시가 나오죠. 여튼, 한미약품 갖고 계시면 일단 축하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 코스닥가 외국인의 그 기간인 코스피가 약간 다른데요. 코스피는 오늘도 1400에 숨면서 어저께 3300억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어저께는 수급에서는 코스닥의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이 1130억. 2003년도부터 코스닥 코스피 분리해서 주체별로 집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네. 최대 매물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런 것들 오늘도 역시 코스피가 좀 살고 코스닥이 약간 부진한데 이런 흐름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크게 한번 러프하게 보고 가죠. 네, 일단은 뭐 코스피가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고요. 코스닥에 대한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는 좀 줄어들었죠. 어제까지 네. 이제 좀 거세게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한 82억 정도 매도가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네. 이제 투신권에서 네. 코스닥에 대한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22억에 대한 매도, 그리고 네. 이제 코스피에 대한 740억 매도.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이 환매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환매가 들어오니까 환매를 하더라도 네. 코스피보다는 지금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차익 시전을 통해서 환매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에 대한 어쨌든 코스피에 대한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이 매도할 때 시가총액 상위수 순서대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다음 카카오라든가 아니면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다음 카카오 그리고 또 지금 뭐 오늘 보게 되면은 관련 시가총액 상위주들 네. 뭐 지금 어제도 그 게임주였죠. 컴투스가 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컴투스가 이제 변동성을 좀 크게 이제 -5%대까지 보여주는 모습인데 변동성을 보여주고 좀 아랫고리를 다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좋은 그런 형태에 대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 뭐 섹터가 제약 섹터가 됐던 뭐 종근당이 이게 100%인가요? 종근당 바이오. 100%예요? 아니에요. 네, 설마. 그다음에 한미약품 네. 뭐 이렇게 이제 거래소 관련된 바이오 그다음에 제약주들에 대한 강세 아주 네. 뛰고 있고요. 네. 어제 유가가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조금 네. 네, 반등을 했는데 뭐 SK 그 유가 때문에 이제 하락했던 기업들 그다음에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정유화학 그다음에 뭐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네. 이제 조선주 이렇게 네. 반등에 대한 흐름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요 네. 어저께 오늘 새벽에 저는 웬만하는 거는 보는 사람인데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4시 반쯤 일어나 그 생방송 못 봤는데요. 네. 옐런 의장의 얘기는 제가 끝나고 나서 다 녹한 그 비디오를 다 봤거든요. 네.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어떤 분 여기 쓰셨는데요. 아 전전인이란 이름 석자를 우리가 그분과 함께 방송 듣고 자양분을 들을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언자. 깜짝 놀랐어요. 특히 말하는 거 보면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넘어갔어요. 페이션트란 말이 빠지면 이거 걱정돼. 이런 얘기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문구는 나오지만 나중에 얘기할 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따로 얘기를 할걸요? 이랬어. 그래서 또 제가 그랬죠. 그럼 주가 등락이 있지 않을 거냐? 그랬더니 주가는 그래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냐? 그건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떨어졌다가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오후 2시 반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하루짜리 차트. 하루짜리 보면 이렇게 내리다가 그 회견 문 그때 나올 때부터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게 뭐라 해야 되냐면요. 이게 보면 아, 오늘 영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진정한 영어 공부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어. 이번에 네. 페이션트 말이 빠졌다, 뭐, 어떻게 됐다 얘기라고, 콘시더러블이 그 페이션트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옐런 의장의 그 분명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옐런 의장 정도 되면 보톡스를 맞을 것 같은데요. 약간 뜬금없이 얘기하면 보톡스를 안 맞은 것 같아요. 이 옐런 의장이요. 네. 이게 하나 특이했고요. 페이션트에서 그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서 난 그 말을 듣고 역시 내가 보통 때 영어공부를 좀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걸 내가 또 알아들었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페이션트는 말이 빠졌다고 해서 임페이션트가 된 것은 아니다 말을 정확히 했어요. 페이션트의 반대하면 임페이션트. 네, 영어의 네. 시험에 잘 나오죠. 영어 잘 나오잖아요. 네. 그 조바심 갖고 하는 게 인내심이냐 인내심 없는 막 적극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했어요. 야 정말 이 부분은 그만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전지현 인간 전지현의 대승리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높은 분들도 외국의 높은 분들도 전지현님이 말하는 걸 그리고 전지현님이 말하는 것은 늘 처음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그 위에는 바로 마차 우리 네. 마주옥 쌤 마주옥 팀장 마주옥 팀장이 말을 듣고 하는 거니까요. 네. 마 팀장님 그리고 전지현님 전지현님 그리고 뭐 존경한다는 거 다시 한번 존경해 얘기 좀 해 공식적으로. 네 존경합니다. 네. 중정 발산. 네, 네. 네. 정말 대단한 어떤 분이 또 마서방이라고 쓰시는데요. 마서방. 진격의 키움증권님이 전지현 소름. 아 정말 네. 소름 끼치만 해. 그거 보고 나서. 네. 아 대단했습니다. 저게요. 아 고예예예예예예. 그래서 여튼 근데 미국의 유가 얘기 좀 해줘. 유가 얘기 잠깐 네. 아까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유가 쪽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유가 원유 재고에 대한 쪽이 962만 배럴 네. 한 10주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상 최고라는 거 아니야? 네, 사상 네. 최고치에 대한 쪽까지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원유 재고가 증가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잠깐 이렇게 보고서까지 한번 볼 텐데요. 네네. 지금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각각이 엇갈리고 있죠. 여기가 바닥이다. 네.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질 거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금방 올라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금방 올라오는 게 바로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 보여드렸던 유가, 그 세이디비 네. 대우증권 보고서 네.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니라고 보면은 네. 가동률에 대한 쪽, 지금 가동률이 그 저장 생산, 그러니까 원유 재고에 대한 쪽, 지금 네.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쪽이 73%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좀 이제 반등할 거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뭐냐면 시추공, 그러니까 이번에 재고가 급증한 게 네. 시추공을 막기 전에 네. 급격하게 생산을 했다. 닫기 네. 전에 네. 일단 퍼내버렸다 다. 네. 그래서 이 시추공이 한 지금 40몇 프로 이상 줄었다고 그래요. 시중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시추공이 지금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전고점 대비 43% 정도 감소하는 네. 모습을 좀 보여줘서 네. 4월부터는 조금 유가가 감소하지 않, 유가 생산이 감소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네. 건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만 그 북미 지역에서만 석유를 생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핵협상 타결되게 되면 네. 이란은 이제 없던 거 있던 거 다 퍼내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수출하게 되면은 가격 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저께 말씀드린 건 추가적으로 어저께 들으셨지만 그 시추공의 문제는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셰일가스 부분에 대해서 죽느냐 안 죽느냐는 건데 네. 시추공하고 뭐 예전에 보면 이제 한번 이제 기름이 오면 그걸 닫으면 다시 불 붙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네. 어저께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뭐 저희가 기술자는 아니지만요. 셰일가스는 버튼 누를 만큼 쉽다. 온오프 누르는 만큼 쉽다. 그죠? 네, 그래서 그만큼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지금 하기 때문에 절대 유가가 올라갈 수 없다. 뭐 그렇게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장이 있다는 거를 늘 말씀드리자 다양한 주장이 있다는 거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요. 다음 코너 나는데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 시청자분들 어저께도 제가 또 누가 또 개인적으로 만났는데요. 저희 방송을 어떻게 보느냐, 저희 방송을 어떻게 보느냐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보시면 그 이제 왜냐면 이분들은 이제 이거 말고 딴 거로 보시는 분인데요. 일단 여기 그 채널 K 영문을 통해서 영문 우리 시청자분들 채널 K 그 영문에 들어와서 채널 K 시청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요. 그 있고요. 또 하나가 보면 생방송 여기서 보면 모바일로도 보이나? 영문이요? 네. 영문 보여요? 채널게요. 그러니까 모바일로도 볼 수 있고요. 제가 팟빵에서도 시청은 뭐 가능한데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 화면 한번 잡으세요. 제 화면이요. 저희 화면이요. 화면 잡으세요.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딱TV, DDAK TV를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올립니다. 늘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올리고요. 네. 어저께도 보면 이승원, 그 2학년 이승원 두남재씨라고 적어놓고요. 여기 보면 그 뭐 두남재씨 어저께 전지현님이 하는 거 어저께 보세요. 이것만 200분에서 300분 정도 보거든요. 이것만 먼저 보겠고요. 여기 보면 딴 거, 제가 딴 거 코너 하는 것도 있고, 팟캐스트도 보면 올라옵니다. 특히 어저께 거. 대박이야, 대박. 왜냐면, 저희가, 방송을 저희가 여기서 하니까, 못하는 것들 네. 있잖아. 100%짜리도 있고, 네. 잔잔한 거 있는데, 저희가 이 성격이 안 맞아서 작은 건 얘기 안 하는데, 어저께 보면, 시가총액 1000억 미만, 듣보잡 특집이야. 그죠? 네. 그건 다 저는 잘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이승원 대표가 개드보잡이라고 그죠? 개보잡? 개드보. 개드보. 네. 개도 네. 모르는 듣보잡 주식. 딱 네 개를 얘기했어요. 저도 말하면서 처음 듣는 게 많았어. 네. 네 개 중 네 개를 얘기했는데 저만 제가 얘기하니까 제가 알았어. 네. 그리고 정말 제일 비싸 봤자 시가총액 976억. 980억. 980억. 그 제일 작은 거 600 몇십억짜리도 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딱 TV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구독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봐서 거의 이제 천명 돼가? 네, 얼기설기. 얼기설기 됩니다. 지금 910몇 명인데요. 하여튼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주간에 보면 저희 이제 여성 앵커분이 두 분이 도와주십니다. 그 한 주간의 방송, 월요일에 한 번 또 있고 또 목요일날인데 오늘 나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소개 좀 또 진지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뭐 지금 분홍색 잘해야 돼, 잘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기분이 하루가 그거가 또 중요해. 진짜? 진짜. 지난번에 책임지고 네. 계세요. 그거 그 얘기가 분홍색이 네. 너무나 잘 어울리시는. 네. 키움증권 대표. 대표. 대표. 대표. 안방 이제 안 써. 안방 쓰면 안 돼. 안방 안 써. 안방은 왠지 에로틱해. 안방은 빼고. 네. 대표 앵커. 네. 김순희 앵커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로틱하다 갑자기 그걸로 바꿔달라고 싶네요. 네. 네. 네. 이번 한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야? 예. 네.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아, 그거 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가 어딘데. 네. 그 얘기를 빼놓고 가진 않을 것 같아서. 네. 네. 이슈를 두 가지 좀 잡아왔습니다. 네. 지금 거의 안드로메다와 우주선을 타고 다니는 바이오 제약 네.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어제 좀 얘기가 나오면서 게임주가 모바일 게임주가 일제히 지금 네네. 거의 뭐 쓰러지다시피 했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닌텐도와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바이오는 어떤 바람에도 휘지 않는 그런 나무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보니까 좀 코스닥 쪽에서 지금 다음 카카오 꺾이면서 네. 아, 좀 불안하다 했더니 또 이제 뭐 셀트리온도 셀트리온이지만 내추럴랜드 되게 자시 또 쫙쫙쫙 가면서 그러니까요. 자리를 잡는 그런 거고 예. 오늘 한미약품 이게 뭡니까? 한미약품 당근을 최대 수출 실적 7천억 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일 무거워 보인다는 그 R&D 관련 제약주까지 이렇게 지금 흐름세가 돼 있는데 네. 예, 이것도 저희가 한번 바이오 특집을 했었습니다. 같은 그 여자가 봐도 너무 매력적인 김순영님이랑 원력한님이라 쓰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한테는 예, 이분이한테 얘기해서 원력한님. 네, 원력한님. 예, 네. 자주 들어오세요. 예, 매주 목요일 날 11시에 저희가 나옵니다. 혹시 친정엄마? 아, 어머님? 예, 어머님 예. 자주 오세요. 네. 예, 저보다 나이 적으면 실례인데.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를 유병장수 기른 제약바이오로. 아, 좋네요. 아주 좋아요. 예. 네. 병원 이때 골골거리면서 100세까지 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부 안 되신 얘기가 있죠. 친병장수의 시대. 누워서? 친병. 병을 친하게 아, 친해야 된다. 아니 오늘 이건 진지한 주제이기 네. 때문에 제가 바이오 주식 공부 끝냈어요. 하도 네. 이승원 대표 얘기했더니 안 가르쳐줘요. 네. 근데 작년 시험부터 우리 아시죠? 공부제 해오라 했더니 아 이러면서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네. 단편적으로 가르쳐줬는데 제가 오늘 공부 끝난 남자예요. 얘기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쪽만 제약주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전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릴 건 요거네요. 요거 지금 보면 어제 제가 차트를 이렇게 좀 이렇게 캡처를 하다가 오늘 것까지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면 지금 코스닥이 아니라 이번 주 들어서는 거래소의 제약주의 네. 흐름세가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요건 한미약품 중심으로 LG생명과 요기 신고가가 계속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흐름세가 좋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지금 보면 ETF 쪽입니다. 헬스케어 ETF 쪽을 보면은 지금 이게 2014년 이후에 꾸준히 좀 보여드리는 건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증시 자체가 차별화가 아까 좀 가도 못 가는 그런 좀 미운오리 같은 그런 흐름이 나왔긴 하지만 제약주는 아니었다는 점이 바로 여기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지난주부터 얘기가 됐던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한미약품과 내추럴 엔도텍. 내추럴 엔도텍도 우주선 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코스닥 쪽에서 잘 가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어제도 이제 이쪽 관련해서 좀 한 분을 만났는데 니치마켓을 형성하는 네네. 그런 바이오 헬스케어가 코스닥이 참 잘 간다는 거예요. 내추럴 엔도텍 또 이런 이런 부분이고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소위 셀바이오텍 그리고 인바디 같은 종목이 네. 그 전체적인 저 글로벌 제약 쪽에 어떤 흐름을 크게 큰 기둥을 잡고 가지는 못하지만 네. 니치마켓을 아주 잘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잘 간다. 네. 최근 들어서는 내추럴 엔도텍 가장 큰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네. 예, R&D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간다 하다는데 계속 뛰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푹푹 튀어오르는데 오늘 드디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름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한 회사죠? 네. 다 해결돼서 지금 네. 목표가를 훨씬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의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가격대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상 최대의 규모의 기술 수출이 나왔고 상업화가 시작된 다음에 로열티 10%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자릿수. 예, 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 한 번 물고 튀면 계속 튄다고 네. R&D 관련 종목들이 아마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진행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가 나면서 제약주의 강세가 이어진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한미약품이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또 까딱까딱까딱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풀렸었어요? 풀렸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네.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쪽의 흐름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인데 네. 다만 우리를 보면은 코스닥 쪽의 시선이 좀 집중되다가 네. 우리가 좀 많이 잊었던 거래소 쪽의 제약주로 많이 또 얘기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요거를 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하다, 이 두 분. 두 분 아, 정답이에요. 아, 저 이상훈 대표부터 한번 넓게 볼까요? 빨리 해주세요. 아? 한번 해주세요. 아, 자기부터 해봐. 아니, 저는 됐습니다. 아, 왜 그래요? 아, 먼저 한번 해주세요. 아, 자기가 같이 내 디스하려고 그러죠? 디스하려고. 자기부터 해봐. 아, 난 디스 전문이니까 아, 먼저 하세요. 네. 제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가 작년 10월부터 바이오 얘기 많이 했고요. 저는 솔직히 바이오 전문가는 아닙니다. 잘 몰라요. 누구였으면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바이오 좋아하던 사람도 나도 솔직히 황우석 사태 이후로 바이오를 한 10년은 절었지. 아, 몰라. 바이오는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이런 얘기 했어요. 미국에서 향후 25년 동안 살 만한 주식이 10개가 있다. 발표했다고 이제 보여드리고 이틀간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네. 그때 했던 주식이 대부분이 6개가 다 아는 회사예요. 페이스북, 뭐 테슬라 이런 건데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가 거기 3개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 3개가 다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인공 심장 혈관이 들어갑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공 장기가 들어가요. 심장 혈관뿐만 아니라, 심장뿐만 아니라 각종 혈관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아, 거기서 들어간 거가 치과용 시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치과용 시장은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뭐 없던 이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치과용이라서 거기는, 이머징 마켓에서의 치과 시장이 커지는 거. 그래서 그 교정 시장 있죠. 교정 치과 이런 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식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고요. 세 번째가 그것도 역시 광의 바이오라 그러는데요. 수처리도 바이오라 그럽니다. 미생물 이용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세 개가 핵심적인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제가 연초에서는 이런 얘기 했어요. 1, 2월. 근데 제가 그러면 제가 잘난 체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모르고 저는 주소 들을 뿐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 달에 이런 얘기 했어요. 모바일 헬스케어가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 관심이다. 왜? 애플워치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누가 탄 거는 그거라고 말고 헬스케어가 난리 하네. 거기다 이제 미국 시가로 뭐 오바마 케어가 들어가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시판 허가가 났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근데 단점 뭐냐면 셀트로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 쓴 애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다 이제 재작년, 작년까지 하도 문제가 많이 돼갖고. 근데 조금씩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목표 주가는 별로 없어. 아직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우리가 또 죄송하지만 키움증권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었는데 제 화면 딱 잡으세요. 제 화면 지금 딱 잡으세요. 삼성증권에서 엊그저께 레포트가 나왔어요. 제목 자체가 한마디로 섹시 그 자체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지갑 변동. 이제는 한국이 중국이다. 딱 썼어요. 이거 80페이지짜리입니다.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훑어내면서 봤어요. 딱 주식이 4개를 제시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목표가 85,000원.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 시각이야. 이건 뭐 저도 의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메디톡스 43만원, SK케미칼 78,000원, 내추럴엔드를 10만원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수적인 10만원, 내추럴엔드텍. 하여튼 이게 얘네 시각입니다. 얘네 시각. 제 시각이 얘네 시각이 되겠고요. 제가 선택한 거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IBB 있죠. IBB. 블랙락에 사는 거 아니고 나스닥에 사는 거고요. 또 하나가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거를 또 추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덱스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래도 잘 돼요.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은 별로 흥 관심이 없어요.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185680 ETF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18568. 그리고 펀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부에서 바이오 전문 펀드 있는데 두 개, 세 개 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어요. 개별 종목은 저는 하나도 몰라요. 앵커님 질문.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이게 좋다고요? 바이오가? 이번에 보면 어저께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3,400억 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뭐 저는 여전히 이게 뭐 여전히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좀 뻔뿌질이다. 뻔뿌질이다. 아. 어저께 특히 주목하는 거는 가장 어저께 핵심 뭐냐면 바이오 매트릭스, 바이오 인포매트릭스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게 보면 바이오랑 그 정보학이 맞추는 거예요. 생명 정보학이거든요. 이게 보면 포스트 게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그래서 제가 볼 그런 쪽을 전공하고 그런 데 잡을 찾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바이오매트릭스란 분야가 있어요. 인포매트릭스 그런 쪽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바이오 인포매트릭스. 펌프질이라니까 딱 느낌이 오네. 펌프질은 펌프질. 왜 펌프질하게 대해서 그 펌프질을 잘 받는 쪽이 어느냐. 근데 보면 이것뿐만 아니 얘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저께 미래창조학회를 했는데 조금 이따 보면 또 딴 데 또 하는 거예요. 이게 1월 15일 날 대통령 모시겠던 거에서 후속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후속 작업 두 달 있으니 이제 다시 보고하는 거죠. 제가 보면 며칠 있다가는 또 저거 나오네. 사물인터넷 또 한 것도 또 나와. 우리나라는 나, 일본은 중국 다 나와요. 좀 이따 이거면 나와. 우리나라 전기차 또 하면 쭉 나오죠. 화장품 또 쭉 나오죠. 수소차 뭐 대거 나는 거 상관없어. 쭉 나오죠. 펌프질 장세. 펌프질 장세. 지금 보여드리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보고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보고서가 어디 거냐면은 어디 보고서니? 이게 그 보고서가 교보건가요? 교보건은 아니고 제목이 현대 거 맞아요. 인포매틱스는 정확한 발음은요. 인포매틱스. 인포매틱스. 네. 오늘 19일인가요? 오늘 나온 거네. 네. 어제 나온 건줄 알았더니 오늘 나온 거네. 어제 봤는데 왜 오늘 날짜가 오늘로 돼 있지? 근데 이 지금 보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보면 딱 보면 몰라 예쁨 받는 이유를 해갖고 현대에서 쓴 건데 데이터 정리 잘 해놨더라 그것도. 몇 페이지 짜리 이건? 이거는 그렇게 페이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페이지가 이거 많아봐야 한 20페이지 내외인데 20페이지짜리면 금방 읽지.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정리를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정리를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쪽 보여드렸는데 현대에서 일단 요거 정리 잘하고 있고 최근에 현대에서 이쪽에 많이 리포트를 내요. 네. 그리고 그 그레이 헤어가 몰려온다라는 시리즈. 아 그렇죠. 파트 3 했잖아. 그저께. 네, 그 어제도 그 파트 3가 있는데 그레이 헤어 시리즈도 상당히 읽어볼 만한 보고서. 거의 뭐 보고서 형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장담까지 아니지만 대부분이 약대 나온 친구일 겁니다. 저 선생님들. 네, 그렇겠죠. 아, 그 정도로 잘 써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야지 쓸 수 있는 정도. 아, 그래야지 쓸 수 있다. 제 친구는 최소한 제약 영업을 하다 와야 돼. 아니, 제 친구는 경영학과 나왔는데요. 네. 그거 제약 업종 담당하다가. 네. 하다가 아예 그 약학과를 갔어요. 전문 그 대학원을. 그래갖고 걔가 최초였고 그걸로 지금 그 임진균 센터장. 아, IBK. 예. 그 친구가 제약으로 삭설한 친구의 석사이 사람아. 약사 할 수 있나? 약사는 아니지. 약사 변호사잖아. 대학원이랑 달라. 대학원은 전문 전공하는 거야. 약사 경영 이런 거여갖고. 같은 마스터끼리. 나중에 한 번. 자기 공돈데 뭐, 자동차인데 뭐. 나도 그래도 마스터잖아. 나는 뭐야, 전자? 형님은 MBA잖아. 나는 마스터네? 마스터잖아. 마스터니? 소외된 이 느낌 어떡하죠? 저도 뭐 해야 되죠? 네. 다음 거 얘기해. 예. 아니, 요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그게 지금 채널K나 키움증권에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채널K 동영상 앱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으로도 만날 수 있는데 요거 참 재밌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몸을 지키는 히어로. 이거 키움증권 거예요? 예, 여기서 이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카드뉴스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날그날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답이 뭘까요? 젠장. 저런 거 없애버려야죠. 갤포스 이런 거. 너 술 마시고 먹는 거 아니야, 갤포스? 저는 오늘 정말 깜짝 놀라서 뉴스 보다가 이 사람들은 술 관련주가 오를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술을 소주 도수를 내려갖고 소주를 많이 먹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위스키 도수를 왜 내려? 내려야죠. 그래갖고 술을 많이 마신대요, 요즘들요. 위스키 도수를 내렸대요. 그럼 많이 마시겠네. 내려야죠. 예. 아, 젠장. 한 병 마시고 두 병 마시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그래서 올라오는구나. 몰라, 나도. 위스키를 도수를 내렸대요. 안 마셔갖고. 이거 퀴즈 괜히 보내드렸네. 패스. 답은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예. 몰라. 아시면 페이스북 몰라요, 들어가셔서 몰라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물 준다는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예. 우르사인가 보네. 박카스 아닌가? 박카스 100년 넘었다고. 아 박카스. 박카스 활명수. 아니다. 활명수가 활명수 100년. 네. 동화약품이 우리나라 그 동화약품이 우리나라 1호 기업이잖아요. 상장 1호일 거래 아마. 걔네 그 번호가 0001인가요? 예전에 동화약품이 요즘도 그래요? 번호가 그렇게 가요? 동화약품이 000020이네. 000020 아마 이게 우리나라 상장 1호인가 그렇겠는데. 주은행이 없어졌나? 예, 아마 없어졌으니까. 조은행은 뭔가 네. 1번이었어요. 아, 궁금하신 분은 페이스북에. 그래서 얘네가 예전에 우리나라 그 뭐야. 네. 다음 얘기. 팔명수 팔아갖고. 아, 그만하고. 그만하고. 독립운동이 패스. 제발 패스, 플리즈. 다음 얘기. 아, 예. 아, 대형주들이 가만, 대형주에서 네. 움직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은 닌텐도 얘기입니다. 네. 예, 닌텐도가 어제 소식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거의 죽을 만들었네요. 게임, 모바일 게임주들. 네. 보니까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한다고 살짝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IP를 이렇게 뭐라고 그죠? 개봉? 오픈을 한다는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고 일본에서는 더 난리가 났고 네.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모바일 게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특유의 그런 장인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게 좀 가로막고 있다가 그래 이거 아니야 모바일 게임 우리도 할게 캐주얼 게임 쪽에서 굉장히 콘솔 게임에서 아주 막강의 자리를 잘해서 어느 정도 1980년대 한 획을 그었던 게임사인데 요것이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이제 우리도 모바일 게임 할게. 뒤늦게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근데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막강하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포켓몬이 피카츄가 난 지 15년이 됐거든요. 네. 우리 네. 아들이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이거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제가 사줘요. 그 네. 가격도 비싸요. 닌텐도 3D용 하나에 44만 얼마씩 하는데. 그래도 사줬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그런 네.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모바일 게임 나면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죠, 애들이요. 피카츄, 예. 포켓몬 이런 거. 피카츄도 있고. 블랙 엑스 뭐 이런 거 막 사줘요. 예. 마리오도 예. 있고, 슈퍼마리오는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그런, 네. 그런 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거의 내던지다시피 해서 지금 컴퓨터 수도 많이 내렸었고,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오바지, 오바. 오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오바지. 과연... 예. 아, 진짜? 진짜로? 예.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예. 그거는 솔직히 이제 컴퓨터 수가 내리니까. 핑계를 찾는 거고. 그러니까 어저께 코스닥 팔지다 보니까 팔린 거 아니야? 그냥 네, 같이 그냥 옆에 있다가? 팔다 보니까 팔린 거고. 네. 오비락이고, 그것이 이제 좀 더 매도 엔터를 누르는데, 네. 좀 더 도움을 줬을 수는 있죠. 근데 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일본, 우리나라도 지금 1인 가구가 무지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고기 먹으러 가거나 그러진 잘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일본은 철저하게 이제 혼자 하는 문화에 대한 쪽이 아주 많이 발달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지, 이제. 게임이 완전히 일본 게임에서 유행하는 게임하고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게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일본은 아기자기한 맛을 좋아하고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남들하고 경쟁해서 스트레스 받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 옷 입히는 걸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떤 육성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아, 혼자 하는 걸 예쁜 여자 옷 입히는 걸 좋아하잖아. 하더라도 여자랑 데이트하는 걸 좋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바람을 불고 뭐 이렇게 손으로 긁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산다고 경쟁하고 같이 때려 부시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격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성향 자체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일본류의 게임을 그걸 갖고서 우리 그 모바일화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닌텐도 매니아들은 저도 닌텐도를 하고 우리 그 알바녀가 닌텐도 샵에서 3년 동안 알바했던 친구인 거 알아? 알고 있죠. 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차라리 내 걸 사가지 왜 그런 데서 그런 거 사갔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그 보게 되면은 닌텐도 게임은 그냥 네. 잠깐 하고 많은 그런 게임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바일화 된다고 해도 파괴력을 갖기는 이상하다. 그건 아니지. 왜냐면 그동안에. 피카츄 10년째 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어요. 나올 때마다 이상하다. 테디셀러는 있는데, 네. 뭐 포켓몬스터, 네. 그 다음에 이제 슈퍼마리오,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이미 그 닌텐도만 했던 게 아니고, 네. 스퀘어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소니가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을 납품해갖고 했던 회사였는데, 이 네. 파이널 판타지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스퀘어의 시가총액이 소니를 능가했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파이널 판타지를 네. 봤어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모바일로 이식해갖고 성공했느냐에 대한 쪽에서는 과거 이 그 엄청난 파이널 판타지는 정말 네. 이 게임계에서는 네. 뭐 포켓몬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완전히 진짜 그 영화로까지 제작이 됐으니까 이게 대단한 게임이었거든요. 피카츄도 포켓몬도 매년 영화 나와, 이 사람아. 무시하지 마.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이게 대단한 게임인데, 그 모바일로 이식을 해서 성공했느냐 쪽에서는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트렌드하고는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예전께는 물론 그 매니아층은 형성을 하고, 뭐, 그 새로운 그 콘솔을 파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콘솔은 핸드폰이에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핸드폰이고, 그 누구나 다 통째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게임이 하드코어로 되고, 이제 게임 모바일에서 공성전하고, 이제 어제도 봤죠. 녹음할 때 보셨잖아요. 김성우 팀장하고 강준혁이하고 둘이서 게임하고 있는 거. 뭐 안하고 있잖아요. 점잖게 키우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어 네. 키우고 있잖아요. 뭐를 농사를 농선전하는 거거든요. 저거 하는 거예요. 그 광고하는 거 그 게임하고 하는 거거든요. 몰라 했던 중요한 건 좀 그 다른 얘기죠. 재작년 여름을 기억하는데요. 재작년에 피카츄 있잖아요. 포켓몬스터 출시 15주년이었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정말 더 기가 막힌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노래를 했던 여자가 가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거의 뭐 저는 잘 일본말을 못 알아듣는데 정말 영어로 자막강을 좀 봤는데요. 그거가 거의 뭐 몇 년 만에 나온 얼굴을 공개한 모양이에요. 어우 또 난리 났었고. 예, 예, 근데 나이가 상당히 뭔지 지금 보면 아줌마죠. 애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항상 그 우리 아들도 깜짝 저 아줌마였어. 아, 근데 매년 나오죠. 정말 이거 그리고 뭐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하고. 근데 아무튼 알토라님 좀 말씀하시네. 지금 40대랑 모바일 슈퍼 마리오 많이 할 것 같은데. 요즘도 하죠 애들. 요즘도 하죠. 예. 예. 근데 그 정도 파괴력을 갖느냐에 대한 쪽에서는 그 맞아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애들이 해야 되고 예. 젊은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해야 되고 여자들이 또 해야지 이게 같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피카츄 나오면 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하긴 하겠죠. 근데 그, 저도 그 부분은 이성원 대표한테 한 표죠. 왜냐 네. 들어달아서 게임하고 죽이는 건데. 콘솔을 사갖고 해야 되잖아요. 또 아니 이게 이제는 모바일 게임이라 모바일 만약 콘솔 그러니까 모바일 닌텐도를 내보내갖고 만약에 한다라면. 그게 이제 저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모바일 닌텐도 게임 나온다고 해서 지금 뭐 중국에서 게임 안 팔아요. 중국에서 중국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일본에서 네. 일본 게임 한다 저거 일본 게임만 하나?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여기 어떤 분이 아시잖아요. 44,000원. 네. 그리고 작년에 12월에 나왔는데 처음에 미리 주문한 사람 피규어를 줬어. 닌텐도 X인가 뭔가 뭐 블랙인가 뭐. 아이 그것도 미리 안 사갖고 하여튼 그거 하여튼 그거 구한다고 애들 그건 프리미엄부터 있을 거예요. 피규어는 지금요. 어쨌든 기대는 네. 하나, 지금 네. 어제의 반응은 오바다. 그러니까요. 이렇게만 할게요. 여기까지.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될지 지금 상당히 이런 격렬한 논쟁을 하다니 네.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좀 더 이건 지켜봐야겠는데 어제는 조금 무리였다. 이렇게 좀 컴퓨터 수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여기까지 저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입니다. 갤러그만, 갤러그. 알토라님 지금도. 아, 누구야? 어떤 분이야? 아직도 갤러그 하신다. 키옹스타일러님은 대단한 분이야. 키옹스타일러님. 아직도 갤러그 하는데 100만점. 이게 왜냐면 그게 PC용 버전으로 또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오락실에서 쫓겨나요. 뭐 어떻게 특집이 어떻게 되고 이런 네, 거잖아요, 그게. 쫓겨나, 쫓겨나. 아, 동조 특집이면 네. 그냥 같이 결제인 거로 떨어지고, 정말 쌍팔년도. 네. 제일 되겠습니다. 이슈 돌직구인데 오늘 그 얘기부터 좀 해보자. 그, 빅데이터 얘기 좀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 네. 그 얘기랑 오늘 핀테크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빅데이터, 보험업계 판도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약간 그 논문 같은 그런 보고서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동 패턴에 대한 분석. 네네.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했는데, 빅데이터 시대 보험업계 판도를 바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제 보험 할인에 대한 쪽을 해준다라는 건데 네. 자동차의 주행 정보 분석 기기에 대한 쪽 이런 걸 네.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갖고서 네.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야간 운전을 많이 하냐, 극가속을 많이 하냐, 속도 과속을 많이 하냐 네. 이걸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운영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하냐, 주로 운전을 몇 시간대 하느냐, 네. 막히는 때 하냐, 안 하느냐에 따른 걸 갖고서, 네. 보험료를 할증 혹은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면 보험료 할인. 최근에도 보게 되면 그거잖아요. 내가 이제 그 마일리지 얼마 뛰었느냐 해서 뭐 덜 뛰면 보험료 할인 해주고 그런 거.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이제 그건 내가 사진 찍어갖고 올리는 건데 아예 이제 이런 주행정보 분석기기 이런 게 이제 달리게 되면. 네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대로 할인을 해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보험사에서 저게 이제 많이 장착됐던 계기, 블랙박스가 많이 장착됐던 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할인? 할인입니다. 네. 블랙박스 장착되는 그 자동차에 안에서 할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네. 계산을 해보게 되면, 3년만 그냥 그 할인 받으면 블랙박스 기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뭐 3, 4년? 이렇게 할인만 받으면은 블랙박스 기기 가격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냥 할인을 할게요. 얼마나요? 블랙박스가? 블랙박스 이제 싼 거. 한 20몇만 원짜리. 그렇게 비싸요, 그래도? 예. 그 비싼 거는 이제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 예. 비싼 거는 이제 40만 원 정도 하는데 예. 한 20만 원짜리 해도 3년이면 가격이 나오니까 할인 받은 게.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기기도 뭐 그 보험료 할인이 된다. 도움이 된다. 네네. 그러면은 뭐 보급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네. 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을 계속해서 네. 그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보험. 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가 이 보험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그 산업에서 이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네. 이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면 이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기 시작한다라면은 당연히 이 엄청난 데이터 양들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 트래픽을 처리해 줘야 될 거고 그렇겠네요. 스토리지가 필요할 거고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빅데이터 시대, 네. IDC 센터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네.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오늘 지금 메인 이슈는 이거 같아요. 뭐 샤오미도 얘기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스북도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정말 핀테크는 그 국경도 없고 정말 그 국경은 뿐만 아니라 그 보더리스 되고 산업의 경계 예? 이런 것들이 없었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정말 그 나라별로 규제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은 나라잖아요. 어찌 보면요. 그래서 그 금산 분리도 뭐 철저하게 되는 나라인데요. 샤오미하고 페이스북까지 하는 얘기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대박인데 네.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작년 춘절 이번에 춘제 때 핵심 이슈가 뭐였습니까? 그 세뱃돈이죠, 뭐. 세뱃돈이잖아요. 그 온라인 세뱃돈. 네, 온라인 세뱃돈. 이게 이제 가장 그 중국에서 핵심 이슈가 됐었는데,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에 네. 이어,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가 이제 했는데, 텐센트가 어쨌든 간에 그 이번에 1등 했잖아요. 그렇죠. 그 텐센트 저거가 1등이었는데, 네. 이 모바일 월렛에 입금한 고객에게 3%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는 재테크 상품을 선보인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월렛에 넣는, 그러니까 예전 지금 월렛은 의미가 없죠. 카카오 월렛 같은 네. 경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카카오 월렛 넣어놓으면 뭐해. 네, 네. 그냥 거기 보관되고 이자는 누가 따먹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근데 이거를 자체 운영해서 이거를 줄 수만 있다라면 네. 나도 하겠어. 나도 이거를 하겠어요. 네. 근데 나는 그 월렛을 만드는 사장님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 인터넷에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네. 은행 이자가 낮다라면 굳이 거기에 네. 예금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아니겠죠. 전부 아니면은 내가 쓸 금액에 대한 돈들은 여기로 입금받고 월급도 일로 받고 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매우 높아지겠죠. 망하지만 않으면. 그죠. 망하지만 네, 않으면.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쪽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단순하게 이제 그냥 그 뭐 결제 수단에 대한 쪽이 아니라 네. 정말 은행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국내에도 이제 이런 수준까지 빨리 풀어갖고 가야 되지만 이 핀테크가 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모바일 중국의 모바일 사용자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샤오미 지갑으로 이체하기만 하면 3%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중국 가서 명의를 하나 따서. 네. 이렇게 중국 그걸 만들어야겠어요. 네. 중국 모바일 걸 사용해야겠는데. 네. 아직까지 은행업을 진출할 계획은 없죠. 이게 은행이지 뭐야. 온라인 그렇죠. 은행이잖아요. 네. 네. 어찌됐건 그렇죠? 돈 주고 받는 건 은행이지 뭐. 어쨌든 간에 수신을 하는 거니까 수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은행 업무에 뛰어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는 네.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미 그 샤오미가 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샤오미도 그렇고 알리바바는 이미 그 MMF를 운영하고 있죠. 위어바오. 그 다음에 네. 텐센트 같은 경우는 통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텐센트 은행은 저번에 네. 오늘 리커창이 그 리커창 총리가 올해 연초에 제일 먼저 방문한 민간 네. 그 기업이 거기 은행 간 거잖아요.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 그 중국에서의 핀테크 경쟁이 엄청나게 네. 심해지고 있고 네. 오히려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지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페이스북은 네. 얘가 제가 얘기드릴게요. 제가 먼저 잡아주세요. 이게 보면 이게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있죠. 약간 또 다른 개념인데 이거는 거의 그 개념이거든요. 네. 저기 P2P로 하여튼 송금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 개인들이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거가 은행 통하는 거가 그 온라인 이체하는 거잖아요. 자금 송금하고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쓰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들 페이펠 계좌가 있으면요. 페이펠에 깍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가 계좌 이체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 예, 네, 그게. 근데 이제 우리 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은 온라인 하려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요. 온라인 하면 우리나라 그냥 은행 계좌번호만 해야 되는데요. 그건 안 해봤죠. 어떤 해외 개인한테 투자 송금 안 해봤죠. 예, 안 해봤죠. 그러면 우리는 쉽잖아요. 네. 은행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 그리고 계좌번호 쫙 하면 이름 쫙쯤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처럼 이름도 안 넣어도 되죠. 계약하면 그냥 알아서 뜨잖아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도시가 나와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고유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해외 송금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고유 은행의 지점별 고유 번호가 또 있어. 그걸 알아갖고 그 계좌하고 계좌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송금해 하시면 제 2액을 딱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등록하면 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복잡한 결제를 이체를 쉽게 해놨는데요. 그걸 가장 쉽게 하는 거가 그냥 있으면 페이펠이 편하다는 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성훈 대표가 있으면 제가 돈 버는데 가장 편한 거는 페이펠로 보내는 건 바로 찍고 돈 버는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요. 페이스북이요. 지금 화면 잡으시면 아직 안 됐는데 수개월 내에 했다는 거거든요. 12억 명의 이거는 뭐 나라별로 규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미국에서 뭐 하겠죠. 그래서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그 송금하는 거예요. 송금. 이건 뭐 이자가 아니라 이거 아까 이건 은행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샤오미는 은행이 은행 업무를 비슷하게 하는 건데 이건 은행 업무가 아니에요. 얘네는 페이펠이라는 은행만 아니라 결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나중에 보면 얘네들도 딴 것도 가는 거죠. 지금 전세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그 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건 페이스북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가니까 이게 정말 앞으로 정말 수많은 비즈니스가 많이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정말 이게 수많은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생활했던 것들의 패턴이 엄청 많이 바뀌는 거는 뭐 이것만 아까 샤오미 얘기했고 이거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네. 딱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그 앞으로 그 정말 무진장 많이 많은 것 같고요. 퀀텀닷TV 좀 약간 또 얘기 좀 해볼까요? 퀀텀닷TV가 맨 처음에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양자 어려울 게 없어요. 양자가 말만 어려운 거예요. 양자 너무 것이 한국말이 양자? 네, 양자 양자점 TV인데 양자점 TV.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그냥 LCD TV에다가 그 필름을 붙인 거예요. 필름? 네, 필름을 붙이는 퀀텀 다트 필름을 붙여서 앞에? 네, 앞에다 붙여서 네, 네, 네. 이 화질을 개선시킨 겁니다. 네. 화질을 개선시킨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LCD TV LCD TV 진화형이 바로 퀀텀 다트 TV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퀀텀 다트 TV 같은 경우는 이 필름 만드는 기술의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퀀텀 다트이 그 육성이 안 됐던 게 뭐였냐면 그 카드뮴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카드뮴에 대해서 이제 그 발열이 되면서 가스가 나와서 이게 이 카드뮴이 대표적인 발암 물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에 대한 쪽이 어려웠는데 이거 대체 물질에 대한 쪽이 좀 그 삼성에서 나왔다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LG는 지금 다우케미칼에서 그걸 받아다가 납품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올해부터 이 퀀텀 닷 TV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쪽이 지속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LCD TV는 보다는 비싸지만 OLED TV보다는 가격이 싸요. 근데 화질은 OLED TV만큼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퀀텀 다트 경제적이네요? 쪽이 경제적이라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OLED에 대한 쪽,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우케미칼에서 받아서 네.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네.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한 쪽이 나와 있는데 관련된 기업에 대한 쪽은 쭉 보게 되면 이제 미래나노텍, 네. 그 다음에 뭐 신화인터텍, 네.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 미래나노텍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필름 만드는 거는 아이컴포넌트 여기 아이컴포넌트 100%인지 또 봐야겠네. 이름은 좋은데? 100% 아니네요. 증거금 40%가 되는데. 이름이 좋잖아요. 아이컴포넌트 이런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필름에 대한 쪽을 잘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 지금 2년 연속 적자인가 그런데 이게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네. 뜬금없는 얘기 좀 또, 저는 성격이 약간 뜬금없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항공주 있잖아요. 항공주. 항공주는 이제 그, 어찌되었건 제가 그 4년 동안 계속 디스하고 전 네. 요즘도 사실 디스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랑 대한항공이 제가 디스하는 건데 어떤 대한항공은 자기가 잘한 거랑 상관없이 점유율도 뭐 메롱이지고 땅콩도 있지만 뭐 땅콩도 떨어지는 것도 웃기지만 하여튼 했지만 결국은 유가의 급락으로 좀 주가는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증자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하는데요. 문제는 그게 또 언제까지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굳이 항공주를 한다면 저는 계속 AK홀딩스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좀 큰일 났어요. 이거 뭐, 이게 미국 얘기인데요. 제 화면 한번 좀 잡아주세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로코스트 에어라인이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저비용 항공이거든요. 플랜이다, 플랜. 이게 당장이 아니라 3년에서 4년인데요. 예? 15가 있죠. 단위가 두 개 있는 게 아니야. 얼마? 뭐라고 써 있어? 15달러. 플라이. 투 유럽. 어디부터? 뉴욕에서 런던까지. 이 화면, 이 영상 보시면 돼요, 영상. 영상 보면, 지금 20몇 분인데, 지금요. 15달러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나와? 아, 들어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제 15달러라는 게 이제 낚시고 여기도 써요. 15달러지만 실질적으로 사고 사면 이제 뭐 1년 전에 하고 행글라이더 네? 빌려주는 거예요? 아, 사고 하나? 15달러 하고 뭐 짐하고 뭐 물도 다 사 마시는 것 같아 200달러는 될 거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15달러에 리스트 가격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건 회사가 어디냐면 라이언 에어라고요. 이게 그 아일랜드인가? 아일랜드가 그쪽에 있는 거, 아이슬란드인지 아일랜드인지 그쪽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확장하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도 이제 그 결국 이제 대서양 라인 있죠. 대서양이 황금 노선이거든요. 대서양이 이제 유럽과 미국인데요. 이게 보통 멀면 5시간, 6시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으면 3시간, 4시간 가고 늘 5까지 넘어가면 작은 비행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큰 비행기 있죠. 쉽게 A300급인데 하여튼 747인가 고급으로 막 주문을 막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항공주는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셔야겠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항공주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항공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소식도 있다. 15달러 지금 2,200달러 물론 싸게 하면 뭐 700달러 800달러도 가지만 정상 가격이 2,200불인데 15달러에 간다는 거. 그러니까 뭐 15달러에서 가면 이 내용 보시면 실제로 200달러 정도 차지하겠죠. 그래도 지금보다 10분의 1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전혀 뭐 현실이 없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 제가 하나 그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면 정말 꿈 같은 얘기인데요. 자동차의 변신이 끝이 없다는 주제를 하나만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2017년에 지금 보여줬고요. 2017년부터 상용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세요. 네. 이성훈 대표도 할 일이 많아. 디스 플라잉카 있죠? 플라잉카. 네. 플라잉카가 뭐야? 자동차 날아가는 거잖아요. Will be ready for takeoff in 2017년에 날아가는데요. 이거 화면 쭉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 수초 만인데요. 제가 봤더니 한 7, 8초 걸리죠. 10초 정도 걸리죠. 이거 화면 보세요. 이게 보시면 10초 정도에서 이제 화면 뜹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동차가 99마력이니까 160km 정도가 최대, 그 육상에서 최대 속도고요. 160km 정도가. 비행기를 할 때는 122마력. 그러니까 122마일이니까요. 한 200km 정도 되겠죠? 수 200km 나는 것이고요. 한 번, 뜰 때마다 한번 보세요. 이성훈 대표 보세요. 그래서 450마일 정도. 네. 450마일 정도면 600km, 700km 나오니까 서울에서 제주가 700km 정도 나오네? 1000km 넘어요? 서울에서 제주가 1000km가 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최소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부산에서 평양 이런 정도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겠죠. 6,700km. 보세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요. 슬로바키아의 회사 있죠. 에어로 모바일이라고 이거 얘네가 있어요. 에어로 모빌. 그래갖고 얘네가 만들었어요. 아유, 이거, 저는, 네. 저는 어렵죠. 아, 어려운데, 이거 지금 현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근데 이게 와서 이제 법이, 왜냐면은 이제 법 개정도 해야 되고, 드론도 지금 국내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나라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얘기하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 이성 자격증도 따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이런 꿈 같은 얘기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건 누구야? 앨런 머스크지 뭐. 앨런 머스크 맞죠.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오늘 1부를 마감하겠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성 대표는 벌써 깔쭈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있죠. 드라이빙 워카 윌비 일리걸 된다 거란 얘기예요. 아무리 해도 사람이 M사고 났다니까 그럼 무인자동차가 휩쓸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리걸은 아니지. 어떻게 손맛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얘 표현을 보면 나중에 되면 이게 다 진화돼 그러면 자동차 전쟁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성훈 대표와의 그 앨런 머스크의 시각의 차이죠. 그 뭐 알아서 판단해.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동차 공학일 뿐만 아니라 앞서 바이오도 얘기했고 다 했잖아요. 바이오매틱스 그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기술 발전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간의 영향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꿈으로 생각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다. 앞서 이게 보면 아까 날아가는 자동차가 7, 8초 만에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 그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에 그걸 뭐 실용화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이 여러 꿈을 먹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는요. 오늘 P와 Q에 대한 거 있잖아요. 삼성에서 또. 이미 본 거지. 삼성 증권을 왜 그런 레포트를 썼겠어. 그렇죠. 본 거죠. 전전님의 말씀하시던 P&Q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 레포트 보고 초대손님 함께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약간 앞선 그 한 때보다 약간 1포인트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네. 여전히 오늘 6포인트 상승이 됐고요. 코스닥은 앞선은 비슷합니다. 0.2% 정도 내려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포인트니까 큰 뭐 그 움직임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다만 어제 이어서 코스닥이 오늘도 기관이 매도를 꽤 많이 나고 있어요. 어저께 1130억이 거의 사상 최대. 이렇게 뭐 사상 최대는 모르죠. 2003년 이후에 집계를 따로 했고 주식자별로 통계했으니까요. 그전 통계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2003년이 하여튼 통계가 시작된 이유는 최대로 많이 바랐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기관 매도. 기관 매도는 뭐 펀드에 대한 네. 뭐 그 매도 아까 우리도 말씀드렸듯이 매도 환매가 나왔는데 네. 분명히 이제 환매가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서 저거라면은 코스피를 사고 만약에 투신이 코스피를 사고 이제 뭐 코스닥을 판다면은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 작업에 대한 좀 크다라고는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그런 작업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환매가 나오니까 일단 팔아야 되는데 코스닥에서 일단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성격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고 그렇다라면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매수 주체들은 지금 나타나는 행위들을 보게 되면 이거거든요. 투신은 어쩔 수 없이 펀드 환매가 나오니까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보험도 그렇고 기타금융도 그렇고 네. 코스닥을 팔면서 코스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리밸런싱이 좀 나타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를 팔고 일부 코스닥 쪽으로 이동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도 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펀드나 이런 거 정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요. 따끈하게 유의하셔야 될 게 저는 이 부분도 어저께 설명이 다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지적 배경 누구한테 나와? 전재현이 제가 슬쩍 물어봤죠. 코스닥고 이랬더니 이런 얘기했죠. 이분의 특징은 또 전재현은 모션 액션이 들어가죠. 모션 이게 플레이가 들어가죠. 손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코스닥 확 가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격차주로 하더. 똑같아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이런 거다 이거죠. 네. 한쪽 죽이는 판이 아니야. 그래도 이게 또 뭐라 계속 갈까? 그랬더니 어저께 점잖게 어느 정도 간다 그랬어. 6월 정도까지 요 시장이라 그랬죠, 요 시장. 네. 요 시장. 기억하시죠? 이거 이해 못 하신 분은 어저께 그거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쵸. 어저께 전재현님이 말한 거에 모든 게 다 이해, 정말 전 봤지만 어떻게 또 봤어요, 집에 가서. 한 30분 또 봤거든요. 여러분도 보셔야 됩니다. 제안하면 하나 잡아주세요. 앞서 이제 대한항공 얘기하고, 북미의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까 그 화면이에요. 그 얘기했는데 내가 또 찾아냈어요. 여기 보면 아래쪽이요. 아래쪽이 5년짜리인데, 아래 오랫동안 올라갔어. 130% 올라갔네. 이게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아메리칸 하면 미국의 뭐 제일 오래된 비행기사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그냥 항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적인 항공사. 우리 보면 이름으로 매치는 시킬 수 없어. 대한항공이죠. 우리나라 보면 대한항공 같은 회사고요. 미국 아메리카노라면 뭐 우리나라도 오니까요. 그 위가 바로 라이언에어예요. 저비용항공이 지금 대표적인 거. 이제 아시아 쪽은 에어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뭐 사고도 났지만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 항공.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라이언에어입니다. 이게 지금 주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건가에 여태 쉬었다 갔다 간 간에 5년 동안 641%. 네. 그게 바로 저비용항공과 기존 항공의 차이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굳이 한국인 하겠다면 AK홀딩사라는 거가 전부 여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요 화면 보시면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 들어갑니다. 네, 스타앤 토크 코너입니다. 스타앤 코너, 토크 코너. 그래도 목요일마다 또 기대되는 분이 있어요. 네. 누구야? 매직 15의 주인공. 네. 황수택 전문가님. 아, 네. 황수택 전문가님. 인사하고 나서 제가 할 말이 너무나 많아. 여기까지가 있어. 다음날. 네. 내가 오죽했으면. 네. 깜짝 놀랐고. 네. 그래서 파인테크닉스 IR까지 다녀왔잖아. 그랬어요. 네. 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네. 미치 팔짝 뛰겠어. 네. 황수택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요. 인사는 네. 좀. 나중에 하고요. 궁금한 게 많아요. 지난주 딱 이 자리에서 네. 슬쩍 보여준 게 저거였잖아요. 에코프로. 그래서 예. 제가 그랬죠. 에코프로 제일 상대로 올려놨다 그랬죠. 예. 오늘 이제 음봉 나와서 1.3%인데 이게 그 다음날 목금 난리 났었잖아요. 훅훅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에코프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이제 그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목요일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양극화 물질, 음극화 네. 물질 업체들이 먼저 좀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네.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순환매를 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날 이제 매수 신호가 떴어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떴었고 이날 이제 장중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거의 미치는 팔짝 뛰는 거죠 이거. 네,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에코프로가 이제 상을 못 말았던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 기존에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그 좀 작업이 좀 부족했을 때 발행했던 뭐 BW라든가 CB 이 물량들이 좀 잠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500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그런 물량들이 그 상한가 가는 상황에서 물량이 네. 일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아 뭐야 이거 왜 상한가를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아 흔들림은 있겠구나. 하지만 네. 기업의 어떤 내용이 성장성이 여전히 좀 그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출렁임 네. 뒤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한 뒤에는 네. 다시 가겠구나라고 네.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상 매수 시그널 나온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매도 시그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고 네. 코스닥이 오늘 장중에 뭐 급락세가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그런 어떤 그 경계 심리 오늘 네. 코스닥 시장 보게 되면은 종목들이 다 똑같습니다. 지수가 밀리면 네. 눈치 보면서 같이 팔면서 내려가고 네. 또 반등 나올 때는 또 눈치 보면서 같이 이제 올라오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코스닥 시장이 약간만 안정이 되면은 네. 에코프로는 제 갈 길을 갈 수 있을 거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네. 오늘 말을 짧게 해주셔야 돼요.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 크지 않아. 맞습니다. 아, 지난번에 또 얘기해주고 난 그래서 나중에 따로 좀 어떻게 얘기해갖고 저한테 뭐 메신저나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저 방송에 좀 써먹게. 네네. 깜짝 놀랄 거. 지난번에 슬쩍 얘기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마침 관심주라서 관심주를 보고 있는 주식이에요. 네네. 이거 어떻게 됐어? 도레이 케미칼 좀 얘기해줘요. 아, 도레이. 도레이 케미칼도 이거 거의 살기 수준이거든요. 네네. 이름을 어떻게 집어냈어? 아, 마찬가지죠. 이게 도레이 케미칼이. 네. 이렇게 내용이 확실한 거잖아, 이거요. 그럼요. 네. 도레이 그룹으로 이제 기업이 이제 편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그 시스템 상세에서는 이제 3월 초에 이제 매수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죠. 급등이 네. 나오면서 신고가 지금 일봉상 보게 되면 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예를 좀 월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장기 그 박스 횡보를 네. 보였던 기업입니다. 보이지도 않죠, 이게. 보이지 않아요. 거의 뭐 10년 정도를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다가 지금 이 월봉상의 고점을 이제야 돌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5년 3월입니다. 네. 3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주가의 레벨업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내용적인 측면 상당히 좋습니다. 말씀드렸대로 이 그 도레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 폴리에스터 섬유 업체였죠. 그래서 네. 주로 이제 주요 매출이 이제 이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과거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이미 다 정리를 했어요. 네. 정리하고 네. 이 특히 이제 그 이 섬유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떠오르는 부분이 있죠. 바로 정수기 필터 부분입니다. 네. 정수기 필터 부분인데 그 이 그 도레이 케미칼이 그 웅진 케미칼이었죠. 웅진 케미칼이었기 때문에 일단 웅진 코웨이에 이 필터를 예, 납품을 하죠. 그래 참 잠깐만. 네. 아 이건 말 짧게 하셔야 돼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도레이 케미칼은 이승만 네. 대표하고 수자원 처리 갖고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저도 이제 슬쩍 바이온 아는데 우리는 펀더멘털로 얘기했는데 이걸 딱 잡아냈으니까 내가 그래서 기가 막힌다는 거잖아. 이제 파인테크닉스도 저렇게 될 것 같아요. 도레이. 그러니까 파인테크닉스는 자기가 갔다 왔다며 아예. 네, 아예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얘기 다녀왔는데 무지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좀 그 인정을 하고 매직피프트는 안 거 아니야 그것들이? 아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제 IR 쪽에서는 물론 이제 IR이고 이제 그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공개되는 자리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올해 그 납품에 대한 확대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이 있어서 펀더멘탈 쪽으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기업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직피프트에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매수 시그널이 유지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궁금해. 파인테크닉스 얘기해줘. 네. 이제 그 파인테크닉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어제 매도 시그널이 떠서 오늘 회원분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아이고요. 네. 야 정말 대단한 놈이네 이거. 네. 자 파인테크닉스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솔직히 여기서도 지금 뭐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 회원분이 지금 조금씩 좀 늘고 있는데 이 파이테크닉스가 이제 2월 초에 이제 매수가 나와서 어제 매도 시그널이 떴어요. 그래서 네, 오늘 네네.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매도한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매도를 했거든요. 아, 그럼 실현한 거야? 네. 수익실현 했습니다. 20% 넘게 좀 수익이 났고, 아이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어디야? 네, 정리를 했고, 일단 지금 그 코스닥, 지금 보면 코스닥 종목들보다는 거래소 종목 쪽으로 좀 패턴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좀 코스닥 종목들은 좀 약간 신호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도 코스닥보다는 이제 거래 네. 쪽에 조금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좀 택하고 있고 네. 파인테크닉스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얘가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야, 얘가 추세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왜 매도가 저기서 나왔느냐. 한마디로 디테일이잖아. 그러니까. 네. 보시게 되면 이제 변동성 지표가 있습니다. 변동성 지표. 이런 거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일단 말씀드리면 예.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좀 지겨워져. 어렵죠. 어려운데. 변동지표 쉽게 말씀드리면 네. 주가가 횡보가 좀 길어지면서 약간 네. 그 쉬는 구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게 그 지표죠. 지표에서는 네. 매도를 하라라고 네.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인테크닉스는 어제 이제 매도 시그널이 뜨면서 오늘 정리를 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금. 아, 정말 근데. 아니, 난 이거.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네. 지난번에 슬쩍 나한테 얘기하고, 방송, 그, 방송 한 때도 내가, 얘기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저께 만나는데, 한솔이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한솔테크니스. 아, 이게, 이게 때문에 어제 나 이거 완전 사고 쳤어. 그러니까, 매직 15. 예전에 이렇게 안 봤거든, 황종 네. 전문가를. 그니까. 이제 완전히 꼽혔다, 이거. 완전히 매직 15. 내가 그랬잖아. 네. 매직 15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뭔가 달라. 뭔가 달라. 네. 이거 어떻게 됐어. 이, 한솔테크니스가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 예, 사가지고 조금 물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렸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물려가지고는 조금, 아, 좀 답답하다. 좀 네. 정리하는 게 다른 걸로 교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었는데. 끝까지 버틴 거죠, 또. 그죠. 일단은 시그널 상에서 매도 시그널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가고, 네.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제 이제 뭐 상한가가 이제 갔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경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고요. 네. 그 한솔테크닉스도 제가 이거를 단순히 그 매수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매수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게 말한다 그런 거잖아. 네. 네, 내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솔테크닉스는 아시겠지만은 별로 잘 몰라요. 재미 없는 종목이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주로 이제 그 만드는 이제 제품들이 백라인 유닛이라든가 LED 네. 관련 그 부품들, 그다음에 네. 태양광 모듈, 인버터 이런 제품들이었는데 성장성이란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한솔테크닉스가 네. 변화하는 올해 이제 많은 것 부분들이 변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어제도 제가 이제 종목 상담 할 때 이제 한솔테크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오래 많아졌다. 이제 첫 번째는 네. 뭐냐면 휴대폰 EMS 사업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휴대폰 EMS 사업 부분이 이제 신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예전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1990년대 후반에 한솔 그룹에서 이 PCS 사업을 했었죠. 그래서 맞아요. 공립판 지나가면서 네, 그렇죠. 지하철 타면 안 되고 네, 그거 하는 거죠. 그렇죠, 시티폰 다음 맞아. 모델이죠. 그러니까. 맞아. 예. 네. 그 PCS 폰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한솔 그룹이 이제 018 그다음에 맞아. 그렇죠. 맞아. LG가 이제 019 맞습니다. 맞아. 그리고 017도 있었었죠. 017은 SK텔레콤 신세계 맞습니다. 포스코상 예. 있었는데 그때 이 한솔 그룹이 재계에서 순위가 몇 위까지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재계 순위가 11위까지 갔었습니다. 재계 순위가. 그러다 훅 갔나? 그러다 훅 갔죠. 네. 이게 왜냐면 이 PCS 사업이 완전히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거든요. 그렇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대신에 이 셀룰러 방식의 사업자들 011, 네. 아니 011. 011. 예, 예. 이쪽한테는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적응해서 네. 재계수 순위가 뭐 11위에서 뭐 40위 밖으로 훅 날아갔죠. 날아갔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휴대폰 EMS 사업하다가 좀 말씀이 나온 건데 혹시 이거 끝났잖아요. 이건희 회장하고 이맹희 씨하고 네, 그 싸움박질 네, 소송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한솔 그룹의 오너, 네. 오너가 바로 이인희 고문이라고 네. 하는데 이인희 고문이 바로 이건희 회장의 누나. 예, 첫 번째 누나입니다. 네, 네. 첫 번째 누나 맞나요? 이게 첫 누나. 하여튼 누님. 누님. 예, 누나인데 큰 누님. 소송이 벌어졌을 때 이인희 회장이 누구 편을 들었냐면 삼성.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삼성 편을 우리 건의 편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잘 탄 거죠. 근데 네.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 한소 그 CJ하고 네. 삼성하고 싸움 형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그 삼성에서 삼성 CLS 아니 그 CJ CLS죠. 지금은 CJ 대한통운인데 그렇죠. 물류 사업을 3천억짜리를 갖다가 캔슬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업이 한솔 CSN, 한솔그룹에서 이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한솔 CSN이 갖고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네. 주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티가 나잖아. 그렇죠.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거품이 됐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삼성에서 한솔 쪽에 지원을 해줄 거다, 해줄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뭐냐면 바로 휴대폰 EMS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전자제품, 이제 부품이라든지 네. 조립, 이런 거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게 그룹 내에서는, 한솔 그룹 내에서는 조용히 좀 쉬쉬하고 있어요. 야, 휴대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라. 괜히 그 삼성그룹에서 뭐 지원받는 걸로 또 그게 또 오해하게 되면 또 우리 그나마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없어진다. 자,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지가 어디냐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인데, 지난해 이제 한솔 그룹에서 한솔 베트남을 설립을 했어요. 베트남 설립에서 이제 설립 요건이 뭐냐면 봐도 그 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 휴대폰입니다. 네네. 휴대폰 부품 생산을 한다라는 사업 내용이 추가가 됐었는데, 일단 그 삼성그룹에서 일단 그 베트남 공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솔에서 이제 베트남 공장 진출하면서 한솔그룹이 아무래도 네. 이 휴대폰과 관련된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조달 같은 거를 그 삼성 테크닉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게 또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먹거리가 가장 큰 게 뭐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휴대폰입니다.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그 매출처, 좀 네. 캡티브 마켓이라고 캡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로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수혜가 잠재적으로 있었고요. 그게 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 사파이어 소재 부분입니다. 네. 그 사파이어 글래스 이런 거예요. 그 맞습니다. 그 사파이어 글래스. 예, 사파이어 글래스. 사파이어. 그거 뭐 돈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돈 내는데 네. 어렵나? 수율이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수율만 네. 제대로 만들면 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애플도 그거 했다가 네. 걔네들 이제 그거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다 안 한다 했다가 못 했잖아요. 그 회사 뭐 문 닫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파이어 네, 글래스를 네. 만드는 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수율이 안 나와. 네. 핵심은 수율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핵심은 네. 수율인데 이제 사파이어 글래스의 이제 최대 단점이 뭐냐면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수율이 안 나오니까 가격이 이제 비쌌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처를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솔직히 애플 아이폰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파이어 글래스를 그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실적으로 안 나오면서 뭐 사파이어 테크놀로라든가 뭐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실망감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올해 이제 그 샤오미라는 게 중국에 네네. 얘네들이 이제 사파이어 글래스를 채용한 네. 스마트폰을 내놨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의 화두죠. 네. 스마트 워치. 네. 올해 이제 웨어러블 기기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이슈 중에서 스마트 워치, 애플 네. 워치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애플 워치에 사파이어 글래스가 채용이 일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서히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무선 충전. 네. 우리 휴대폰에 이제 무선 충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모든 휴대폰들이 이 무선 충전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겠죠. 한솔 테크닉스가 이 무선 충전기를 네.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은 EMS, 사파이어 글래스, 사파이어 소재, 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무선 충전 등 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먹거리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박에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반영될 텐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 매직 좀 뒷받침 돼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하지 우리한테. 네. 네. 그래서 뭐 어제 생각하는데 팔까요 하길래 뭘 팝니까 이제 시작인데 팔지 마시고. 많이 남은 김에. 아 이거 대박이야. 이거, 아니. 잠깐만. 어떻게 배워 근데 이거 좀 뭐 좀 멤버 교육한다고 제대로 안 잡으는데 이거 좀 없어요? 매주 뭐 저녁 때만 하니까 네. 월요일 날 뭐 여섯 시 화요일 날 뭐 일곱 시니까 솔직히 저녁 때 되면 자는 사람도 있어 나 같은 사람 못 보잖아. 네. 다음 주에 이제 교육 방송이 드디어. 아 드디어. 교육 방송 드디어? 네. 박수. 예, 장 끝 이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 네. 화, 수, 목요일이죠. 3일간 장 마감 장 끝나고 나서 3시 네. 이후에 이 매직 15 네.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딩보다는 하여튼 매직 피프텐이라는 전략적 그렇죠. 활용법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시스템만 트레이딩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매직 15에 대한 뭐 예. 활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예. 개념 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아 3일 동안요? 네, 예, 3일 예. 동안 예. 그렇게 예정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지금 주내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주내원? 예, 오늘만, 예, 오늘만. 왜냐하면 어제 이제 뭐 한솔 테크닉스 상한가 갔죠. 그다음에 예. 그 지금 도레케미칼이 지금 회원분들 포트비 제일 많아요. 지금 30%가. 도레케미칼이 어제도 샀어요. 아, 그래요? 어제도 마지막 10% 더 살아요. 정말 잘했네. 예. 네. 저는 그 도레이를 전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분리하고 거든요. 예, 예. 수자원 처리. 저는 그분은 잘 몰랐는데, 네. 이성훈 대표가 수자원 해갖고 바이오, 그 도레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도레케미칼.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관련주로 전 개인적으로 보고. 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도레케미칼, 뭐, 네. 뭐, 한솔 테크닉스, 네.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 최근에 뭐 샀던 종목들 다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도. 아, 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빨리 끝내겠네. 이게 보시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 다음 코너도 있잖아요. 네, 다 있지만 그냥 약속 하나 해주셔야죠. 네.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한번 이따 밥 먹고 들어갈 텐데 네.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네, 식사 갔다 와서 어딜 가시냐면 슬쩍 눈치 안 치게 눈치 안 치게 체력해서 나와갖고 어딜 가? 휘어드림 황스택 준혜원 방송으로 가야죠. 준혜원한테 뭐 돈 내는 거 아니죠? 돈 내는 거 아닙니다. 네, 준혜원 가입만 누르세요. 인적사항만 눌러? 가입만 중요한 주민등록번호부터 눌러야 돼. 그거 딱 두는 들어가는 순간 돈도 안 내는 거고 그렇죠. 뭐 기준 주민등록번호 너 안 넣어? 기중한 중목번호 안 넣어.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네. 전화번호 안 넣고 네. 그냥 기존에 이제 가입 그 기존에 있는 키워드 그 저걸로 들어가는데 네. 대신에 SMS도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SMS도 날려 주실 거죠. 예, 한 번씩 날려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 근데 솔직히 한 번도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분한테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 안 보세요. 왜냐면 SMS는 최일종이네. SMS 최일종이. 회원분들에 대한 A거든요. 네. 예. 아, 최일종 문제 있다. 예. A 없는 사람 됐어. A 없는 사람 됐어. 그런 의미는 아닌데. 네. 개인적으로 쳐야지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제 회원분들 최일종이 다음번에 나올 때 최일종하는 A 없는 전문가 최일종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고요. 네. 아니 이거는 이게 제가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특정 주식을 갖고 이거 넣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딱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목 하나 슬쩍 물어봐도 돼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 주식은 말. 제가 솔직히 개인 관심인데요. 제가 한 번도 이 방송에 얘기 안 한 주식이에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관심 종목도 없었는데 관심 종목을 제가 보름 전에 슬쩍 넣었어요. 네. 이 주식을. 예, 예. 진짜로 한 번도 안 넣었어. 근데 이성은 내가 관심하면 잘 안 바꾸잖아요. 네네. 내가 상장이 언제 됐는지 모르는데 제일 처음 넣었는데 자꾸 눈에 밟히네. 이유는 근거는 약간 이유는 있는데 아 심각한 볼 게 아니야. 이거 네. IT가 아니에요. 슬쩍 고 혹시 그쪽에서 얘기한 게 있나 없는지 봐주세요. 네. 해줄 수 있으세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말하면 실망할 텐데. 코드 번호 들어갑니다. 080. 네. 1까지 불러까? 0801 60 아 모드 투어 혹시 안 나왔어요? 아 모드 투어가 봐주세요 화면 좀 켜주세요. 일단 네, 안 나왔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 나왔어? 나왔는데 이게 어. 모드 투어는 이때 지금 2월 초에 한번 나왔다가 행보가 길어지면서 데드가 났죠. 그럼 매도 한번 나왔는데 그러다 이제 다시 가니까 어저께 나온 거야? 네 어제 이제 야, 야 이게 더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매수하라라고 아, 여기서 저 남은 네. 칭찬해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역시 부신 눈이. 아니 저가 딱 예. 2주 정도 전에 저걸 넣었어요. 예. 그러셨구나. 예, 넣었는데 어제 가능성 있어요? 일단 뭐 지금 모드 투어가 이제 이성훈 대표는 어떻게 봐 모드 투어? 괜찮아? 모드 투어 좋죠. 진짜로? 네, 네 이제 신고가 내고 있고 뭐 네. 모든 조건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 차트 잠깐 봐주세요. 네, 네. 그 매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어이. 일단 여기서는 뭐 거의 일단 뭐 매수했으면 크게 뭐 수익은 내지 않은 상태에 나왔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지겨갖고 횡보자 빠진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상황이고 지금 다시 이제 윗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면서 이제 네. 시스템상에서는 네. 자 일단 더 늦기 전에 이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시그널을 네. 보여준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올라가게 되면 매수 시그널이 안 뜹니다. 이격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 네, 네. 그런 부분도 만족이 됐고 변동 자세히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난 김에 이성훈 대표님 처음 들었을 거예요 모드 투어는. 네, 네. 모드 투어 2주 전에 제가 넣는, 그 관심하면서 슬쩍 넣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넣었어요, 정말. 아, 예. 왜 그러냐면, 한중 가서명이 이제, 가서명이 됐잖아요. 네네. 아니, 그, 가서명이라 그래. 이제 가서명, 그, FTEC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눈에 밟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여행사가 직접 중국에서 여행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모객화 할 수 있는 건데요. 물론 당연히 하나 투어가 큰데요. 그렇죠. 모드 투어 얘기는 약간 다른 얘기랍니다. 아웃바운드는 압도적으로 하나 투어가 많아요. 아웃바운드. 그러는데 인바운드는 모두 투어가 1등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목에 기다려 갖고 모두 투어를 했거든요. 아, 그러시고. 아, 그런 재료는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 정말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 모두 투어에서. 저만 아는 내용이거든. 아니, 네. 모르죠. 뭐 레포트 보는 얘기 한 저는 좀 알고 있어요. 그 업계를. 아, 근데 하여튼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 그죠? 네. 믿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냥 매도 사인 안 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